A to the E to the Y to the A-N-G not to the 언제나 붉게 타오르지 여자들은 내 몸에 내 노래에 울어 Slow jam 아니면 dance 넌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 겁내지 말아 넌 가리면 돼 wanna get high 내 짝이면 돼 오늘 밤 우린 타 rollercoaster right 안전벨트는 없어 난 그냥 내 옆자리면 돼 멈추지 마 baby don't keep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아 yeah yeah 이 sound 들어난 꽝꽝 꽝인 것처럼 뛰어바람 꽝꽝 꽝인 것처럼 발자동 듯이 흔들어 이니까 화제 조심 물은 좋으니까 걱정 말고 so body moving We party ain't so hard 춤추면 부러질 것 같지 월요일 so far 다시 난 찾아올 것 같지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 그제 일처럼 내일 일은 다 지워버려 남의 일처럼 내 같이 jump jump jump 마치 거무줄 러리 Ladies bump bump bump shake shake and follow me right. 멈추지 마 baby don't keep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아 yeah yeah 손 들어난 꽝꽝 꽝인 것처럼 뛰어봐라 꽝꽝 꽝인 것처럼 발자동 듯이 흔들어 Set, baby, one, two, step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내 두 손 놓지 마, don't run, boo. 세상을 가져다 줄게, 전부. Hey, DJ.